우리는 숲길을 걸었다. 바람에 능금껏 떨어져서 고운 샘물값 멀리 구름은 꿈이냐 흐르고 어디서 들리나 산비둘기 다정한 노래. 그러나 사랑인 줄은 알고도 설레어 다하지 못한 나. 알고도 설레어 다 하지 못한 나. 알고도 설레어 다 하지 못한 나.